Mother, father, who are you? 난 누구? 여긴 어디? Don't matter. I'm a D-boy. Dirty nasty ass boy. Dirty nasty ass boy. Dirty nasty ass boy. Look good. 나 오늘 미치가. 나 오늘 미치가. 나 오늘 미치가. 나 오늘 미치가. 싶어. We got a bomb say. Look. 찢어진 티셔츠 겪으시는 sneakers 남은 건 예쁜 아가씨란 dessert No sleep in the morning So where are you going? I'll let it go let it 시간은 같이 티타다 길 비켜라 디디빵빵 우린 아직 집에 가기 싫어 해낸 지지 않아 Step mother, father, who are you? I'm me 싹 한 번만 더 당기고 go I wanna meet you, girl. I wanna meet you, girl. I wanna.